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다운 이길순입니다.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집에도 안 가고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투베이 같은 목소리 또 들려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뭐 어쩝니까? 그래도 들어야지요. 예, 오늘은 이렇게 지금은 음악, 노래 들려주는 시장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지지난번에가 여러분에게 신청곡 받은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 있거든요. 아, 그 중에서 이제 쭉 그냥 들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신청을 했는지 그런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소개를 못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그걸 미리 방송국 전화 아시죠? 741-1250번. 그 전화를 해갖고 오늘 누구 생일인데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를 좀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바쁘지만 그런 여유로운 좀 생활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장사가 전부긴 하지만 또 텀텀이 또 그런 여유도 좀 부려봐야지 조금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 치매 예방도 좋고 마음도 즐겁고 좋잖아요. 일단 귀가 즐겁고. 그렇죠? 예, 남진이 부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 말없이 가는 길은 미워도 다시 한 번 나만이 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이에 울면서 돌아설 땐 미워도 다시 한 번 주로 노래를 들려드리고 뭐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음악을 한두 곡씩 듣고 또 제가 좋은 글 한 편씩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신입사원이 있었다. 복사를 해오라고 하면 이렇게 하찮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짜증을 냈고 프로젝트를 맡기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자기에게 부담을 준다며 불쾌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장이 어느 날 그를 회의실로 불렀다. 신입사원이 들어서자 커피 한잔 할까? 하고 말을 꺼낸 부장은 커피가 들어있는 자그마한 컵에 물을 붓더니 설탕을 열 스푼이나 집어넣었다. 그렇게 설탕을 많이 넣으면 달아서 못 마시잖아요. 신입사원이 깜짝 놀라자 부장은 아니 달지 않을 거야. 한번 마셔보겠나? 라며 커피잔을 내밀었다. 신입사원은 달디 달 것만 같은 커피잔에 살짝 입을 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커피는 전혀 달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설탕을 열 스푼이나 넣었는데. 그러자 부장이 웃으며 말했다. 커피를 젓지 않았기 때문이지. 더군다나 물을 끓이지도 않았으니 설탕이 녹지 않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네처럼 겉만 보고 판단을 하지. 하지만 그 판단이 정말 옳은 걸까? 자네는 분명히 설탕 넣는 것을 보았고 분명히 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모든 일을 겉에서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네. 사람들은 직접 보았다는 이유로 경험했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선입견을 갖는다. 하지만 일에는 다양한 면이 존재한다. 젖지 않은 커피처럼 말이다. 우리가 모든 일을 편견 없이 대해야 하는 이유다. 예,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일단 겉모습을 이렇게 또 보고 뭐 저 사람이 뭐 감히 뭐 어떻게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겉으로 보기에 좀 옷도 좀 수수하게 입고 얼굴도 조금 착하게 생기고 이러면은 아이 저 사람이 뭐 설마 뭐 이렇게 생각하고 멋있게 생기고 삐쩍삐쩍 번쩍번쩍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잘 배우게 보인 것처럼 그런 선입견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겉으로 봐서 평가하면 큰 실수를 합니다. 내면적인 것을 봐야죠. 물론 내면적인 건 안 보이죠. 그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압니다. 예. 앞으로도 저는 그런 일을 종종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일단 사람 얼굴을 보고 이게 편견을 갖고 있는 건데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우지마라, 우지마라 김양. 김양이 부르네요. 우지마라 한번 들어볼까요? 우지마라 우지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미련일란 남기지 말어 박인자 기자가 조금 전에 그 저기 뭐요 방송했던 저기 박인자 씨 알죠? 그 기자 나가서 귤을 갖고 왔는데 요거 너무 맛있어요. 요거 어디서 샀대요? 오, 요 밑에 가게에서 샀대요. 근데 진짜 달고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예, 우지마라 김양. 아, 연극부 노래를 두 개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습관이 안 돼서 또 끊었습니다. 홀리데이 중후군이라고 여기 저기 행복한 동행 김혜경 기자가 쓴 건데요. 행복한 동행 여러분 요 책 좀 사보세요. 좋은 글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앞으로 계속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고 계시던 거 사지 말고. 어느 해든가 세상 사람들 모두 기분 좋은 외출을 했을 것만 같은 12월의 끝물. 나는 집에 있었다. 딱히 인간관계가 궁색하거나 방콕 쪽의 기질 때문이 아니었다. 매년 연말 모임을 주최하던 이가 갑자기 해외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모임이 흐지부지 되었고 뒤늦게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땐 다들 선약이 있어 홀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그리도 궁상맞던지 황금 같은 날에 불러주는 이 하나 없으니 내가 헛살았나 싶은 게 배를 볼 일 없던 소개팅 남까지 아쉬워지는 청성이 밀려왔다. 결국 그다지 친하지도 않던 대학 동기와 만나 그저 그런 영화 한 편을 보고 귀가했던 기억이 난다. 1년 중 유독 모임과 행사가 잦은 마지막 달이지만 12월이라고 모두 바쁘란 법은 없다. 운이 없거나 스케줄이 좀 꼬이면 혼자서 조용히 한 해와 작별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연말 연시에 소외가면서 자유롭지 못하다. 왠지 사람들 털에서 시끌벅적하게 지내줘야 뜻깊은 연말을 보냈다고 여기는 탓이다. 연말 연시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약속도 없이 길거리를 헤매하거나 너무 외로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면 홀리데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주로 추석에서 정월 초까지 이르는 기간에 찾아오는 갖가지 스트레스와 폭식, 과음, 피해의식, 우울증 같은 우울증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홀리데이 증후군이란 그런 거를 얘기한다 그래요. 스트레스와 많이 먹는 거, 또 술을 많이 마시는 거, 또 피해의식, 우울증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홀리데이인가? 홀리데이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취업과 결혼 문제로 들볶는 친척들 때문에 명절이 반갑지 않거나 연휴 마지막 날 다시 출근할 생각에 기분이 급 다운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풍요 속에 느끼는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처방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나름 효과적인 대처법을 말하자면 이렇다. 일단 홀리데이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건물, 에너지를 크리스마스 같은 특정한 어느 하루에 집중시켜 소진할 생각은 버리고 여느 해와 다른 방식으로 즐겨볼 계획을 세우자.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혼자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간단한 요리 몇 가지를 만들어 아기자기한 홈파티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참석 인원을 동네 친구 한둘이나 가족으로 제한해 울트라 멤버십 우대를 해주는 거다. 홍청망청 송년회는 알 속이 없다.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남의 여행이 내 것이 되진 않을 터. 괜히 초라한 인생이라 푸념할 바엔 차라리 엣지 있는 귀차니스트를 자처하는 편이 낫다. 언제 또 이런 시간의 호사를 누려볼 것인가? 아, 나 같으면 여유가 있다면요. 뭐 시끌벅적에 모여서 술 마시고 떠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적한 그냥 강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카페에서 혼자 맛있는 커피 딱 앞에 해놓고 간단한 시집이나 한 건 내놓고 시집을 좀 한번 읽었다가 음악도 듣다가 커피 마시다가 강가를 내다보다가 차라리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기보다 다르지요? 예, 이번에는 1년 전거장이라는 노래 있어요. G-Dragon 이거 그때 어떤 분이 신청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인가? G-Dragon이 부릅니다. 1년 전거장. 말할 수가 없어 널 붙잡을 수가 없어 떨리던 입술을 참았던 눈물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해 날 안아줘 오늘 밤이 지나면 네가 없을 것 같아 슬퍼져 너무나 놀랐어 그날이 올 줄 정말 몰랐어 생각해 1년 전거자 이곳에서 늘 느낄 수 있어 그대가 없는 텅 빈 정거자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길 기도해 1년 전거자 이곳에서 늘 꿈꿀 수 있어 칭찬하고 인정하라. 치료를 마치고 난 뒤 밝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새 삶에 대한 인사를 전하는 환자들. 강의가 끝난 뒤 청중들이 보내는 따뜻한 홍. 그리고 삶이 행복해졌다는 학생들의 편지는 내 삶의 엔돌핀이다. 인간의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다. 인정을 받으면 모든 에너지가 자기에 쏠리는 느낌이 들면서 행복해진다.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인정받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의 하소연에 너만 그렇게 일이 많은 게 아니다. 나도 피곤해 죽을 것 같다. 식의 말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반응이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자. 많이 힘들었구나. 평소에 능력이 뛰어나니 중요한 일은 자꾸 네가 하게 되나 봐. 똑같은 말 같지만 두 번째 반응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장점까지 칭찬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도 풀어주고 나에 대한 믿음까지 갖게 한다. 또 그로 인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여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흔히들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다. 남을 높이고 인정해주면 내 자신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자신 없고 못난 사고를 가진 비겁한 사람들이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 상대를 낮추고 깎아내리며 잘난 척하는 것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수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지 같은 남편이라고 핀잔을 주면 결국 자신은 거지랑 사는 부인일 수밖에 없으며 무능력한 상사라고 무시한다면 무능력한 상사를 모시고 있는 자신은 결국 더 무능력한 직원이 아니겠는가. 역시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해낼 줄 알았어요. 당신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당신의 기분은 어떨 것 같은가? 그 기분과 느낌을 당신의 말함으로 상대에게 선사해 주어라.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일도 행복하지만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즐거운 행복감을 준다는 것도 아주 뿌듯한 일이다. 동시에 나의 격이 한층 높아지고 함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예. 아, 좋은 말만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언젠가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유재석이가 별로 재치도 없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제1위의 MC라고요. 근데 그 유재석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를 보냐면 어떤 게 다른 사회자들은 이렇게 웃기느라고 뭐 이렇게 옆에 상대방을 깔아 낮춘다든가 함부로 말한다든가 그러는데 유재석 씨는 꼭 상대를 올려준답니다. 끌어올려준답니다. 그 사람의 인격, 현재의 인격보다 더 높이 그 사람을 이렇게 추스려주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회자로서는 1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타고난 것도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왕 하는 말 상대방이 들어서 듣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위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도 다 이쁘다. 무조건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이유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쁘다. 이렇게 해주면 듣는 사람은 기분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말을 이쁘게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음악 듣겠습니다. 무조건 박상철이 부릅니다.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커피 한 잔. 전날 내린 눈 때문에 그리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나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영어 회화 수업이 있어 여느 때보다 일찍 집을 나섰지요.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길에는 사람도 차도 뜸하더군요. 오전 8시 30분 영어 회화 수업이 끝나고 탕비실에 갔는데 옆 부서 팀장님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코끝을 맴드는 커피 향에 저도 모르게 손에 든 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도 커피 한 잔 주실래요? 팀장님은 선뜻 컵을 가져가더니 커피를 따르려다 말고 차가운 제 컵을 따뜻한 물로 먼저 데워주셨습니다. 따뜻한 컵에 담긴 커피 때문일까요?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평소보다 오랜 시간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부하 직원들이 팀장님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면 왜 그래? 난 착한 사람 아니야? 라며 무뚝뚝한 반응을 보이고 차 한 잔 타드리려고 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건 알아서 먹는다며 거절하는 분이라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말 한마디에는 당신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더군요. 나도 상사가 되면 팀장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팀장님은 또 이러시겠죠. 왜 하필 나야?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팀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버렸으니 팀장님은 저의 영원한 멘토랍니다. 예. 아, 커피가 똑같은 커피인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냥 커피를 마시는 거 하고 뜨거운 물에 커피잔을 한번 집어넣어서 따끈따끈해 데우고 나서 커피를 이렇게 타서 먹는 거하고 맛이 100% 틀립니다. 이렇게 잔부터 데워서 하는 커피는 정말 맛이 달라요.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그것도 내가 해서 먹은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타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먹었더니 진짜 커피 맛이 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서 또 한 가지 또 배웠습니다. 예, 다음 노래는요. 아들아. 아, 이거는 경음악이네. 경음악이고 해바라기꽃. 예, 전미경이 부릅니다. 해바라기꽃하고 아웃사이드의 외톨이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면서 까만 밤 하얀 밤 달빛 속을 지새며 순정을 먹고 사는 꽃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당신을 그리며 이슬 맞고 피어나 심님 그리는 꽃 해바라기 꽃을 하시나요 내 보면서 까만 밤 하얀 밤 코도그로 지새며 순정을 먹고 사는 꽃 한없는 열정으로 당신을 그리며 이슬 맞고 피어 저처럼 해줄 사람 어디 겸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치려 해줄 사람 어디 겸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기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365일 1년 내내 방황하는 내 영혼을 쫓아 길을 잡은 잭스페로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매는 허리끈에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소리꾼 내게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와 싸워 그녀가 떠나갈 때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맞으면 비켜버리는 칼날 같은 사람 심장이 얼어붙어 차가웠던 사랑 그래 길 버릴 초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매일 누가 날 좀 꺼내줘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눈을 감고 두 길을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내 남은 둘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눈을 감고 두 길을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 이별에 대면했을 때 존재가 되는 게 두려워 외면했었네 꼬매대거리던 시내가 시간이 다시금 내 귀로 되돌아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밤마다 기도했었네 시민의 당경 내 손을 돌아가 추억에 왔다네 머나먼 건 여간 장이 전없이 빠르게 날아가 내 귀로 돌아와 달아고는 손을 붙잡아 달라고 부르고 불러도 한없이 돌이쳐 내맞다가 멀어 대답이 없는 널 네 기억 속에서 돌아 사람의 손자를 만드는 수를 끌어 몸부림쳐봐도 멸방금에서 그대가 나타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걸 나 어떡하라고 끄떡없다고 거짓말 하라고 돈을 못 참겠다고 나도 아플 땐 아프다고 슬플 땐 슬프다고 얼어붙은 심장이 자꾸만 내게로 꽂아지네 정말로 끝이라고 정말로 괜찮다고 꼭 참고 싶었던 눈물이 자꾸만 내게로 쏟아지네 해줄 사람 어디 겁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겁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길을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아, 노래가 외톨이 너무 짧네요 아웃사이더 그때 어떤 분이 시켰나 신청을 했나 모르겠네요 둘도 없는 친구 23살에 군에 입대한 나는 얼마 못가 허리가 아파서 군생활도 마치지도 못한 채 제대해야 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걱정만 늘어갔다 고달픈 상황 탓에 휴대전화도 받지 않고 홀로 지내는데 한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다 친구는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내게 집에만 있지 말고 시장에 나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힘내라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내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집 근처 산으로 데려갔다. 나를 위한 행동임을 알았지만 친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오히려 크게 화를 냈다. 친구의 호의에 고마워하기는커녕 다퉜으니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주말마다 나를 찾아왔다. 복학을 위해 등록금을 내야 하는 날 친구는 등록금이 없으면 내가 빌려줄게. 당장 안 줘도 되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줘. 하며 부족한 등록금 120만 원을 주고 돌아갔다. 선뜻 큰 돈을 빌려준 친구가 너무 고맙고 다시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 당시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했고 아팠던 허리도 조금씩 나아졌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한 친구의 도움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까지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상근아, 친구가 상근인가 봐요. 상근아, 넌 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었고 친구라는 소중한 의미를 알려주었어. 정말 고맙다. 예, 대전에서 김윤형 씨가 쓴 건데요. 아, 이 친구 진짜 대단한 친구입니다. 친구한테 그렇게 선뜻 돈을 빌려주면서 하기서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받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렇게 돈을 주기는. 이야,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는 이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잊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용필이 부릅니다. 여행을 떠나요. 숫자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뜨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시장 또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길순이었고요. 기술에는 문영은 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une.